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우리 집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오모니 저국에 남아있으리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환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존진하는 사회주의. 붉게 속에서 강철이 달련 되듯이 시련 속에서 우린 더 강해지려라. 그때의 담을 따라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